나오니 인정해 아름다움이 끝없는 아름다움이 네 맘을 훔칠 하모니 I can't control myself 어쩔 수 없는 만큼 다 내려놔 솔직하게 말해 아름다움이 뜨거운 불길 속에 갇혀버려